3259님, 아름다운 미모와 포스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뿜하지만 우리 언니들 알면 알수록 옆집 언니 같거든요. 오늘 편하게 수다 떠는 언니들 많이 보여주시고 얼굴 감상하게 원샷도 많이 많이 잡아주세요 하셨는데요. 편하게라. 여러분 자세 편하게 원하시면 눕방 하셔도 됩니다. 비키라 원샷 초대석 독보적인 그림체 널리 인간들을 이롭게 하는 봄의 여신들 레드벨벳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네, 저희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거든요.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아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귀엽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예! 레드벨벳 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같이 계신 모습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진짜? 같은데 네.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 묘하네요. 그래서 지금 살짝 제가 긴장을 했어요. 뭔가 그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서 다시 좀 신인이 된 것 같고 풋풋한 네. 그때로 맞아요. 아 근데 어쩜 여러분 변하지는 않으세요? 말할 수 없네.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 미모를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웬디 씨가 진행하시는 네. 라디오 제가 출연을 해서 네. 깊은 영감을 받고 왔었거든요. 영감을 받았구나. 예예예.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 직접 웬디 씨를 딱 지목하면서 웬디처럼 진행을 해라. 예.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예.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자, 음악 방송까지 하고 오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컨디션은 괜찮으신지? 네,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저는 이번 활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네. 뭐 다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좀 몸 챙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꼭 무대 전에 비타민 하나씩 챙겨 먹고 무대 오르기 전에 네, 좀 뭔가 기분 전환을 좀 하고 그렇게 올라가는 편인데 그래서 네. 그런지 무대에서 나오는 찐 웃음이 진짜 찐 웃음으로 맞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동안에는 아니 비즈니스였다. 그거 아닌데 기사 써주세요. 네.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유가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웃음. 확실히 이게 여유에서 나오는 게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분들은 좀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느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변화요. 저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랑 유독 이번 활동이 저번 퀸덤홈 때에 비해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멤버들이랑 함께하는 그냥 모든 대기 시간이던 이런 게 다 너무 행복해요. 같이 네. 뭔가를 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대화라든지 네. 뭐 게임이라든지 게임이라. 결속력이 더 깊어졌네요. 진짜.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번 활동. 저도 B2B가 굉장히 오랜만에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4년 만에 완전체 활동을 했는데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뭐 안 해도. 아, 그렇죠. 네, 대기실에 그냥 꽉 차 있는 그림이 너무 신기해서 맞아. 옛날 같았으면은 약간 꼴 보기 싫은 모습도 예뻐 보여 막. 맞아 맞아. 사랑스럽고 맞아. 다 귀여워 보이고. 예, 끈끈해지는 과정이 이런 거구나. 느꼈습니다. 자, 우리 레드벨벳 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게 이번 앨범 초동 첫날부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오, 감사합니다. 저희 기네요. 네. 불 건널이. 커리어 하이. 아. 예리 씨. 네. 컴백 때마다 기록을 경신하는 기분.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런 네. 뭔가 커리어 하이라는 뭔가 이렇게 이런 말과 같이 저희가 나올 수 있어서 네. 일단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좀 부담되기는 하는데 일단 좀 즐기려고 하는 중입니다.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그만큼 정말 너무 또 노래도 좋고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아니 자꾸 주접을 부르면서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더 해주세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러니까 본격 비주얼 자랑 뮤직비디오였어요. 아~ 보통의 뮤직비디오면 약간 컷컷컷 화려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얼굴이 제일 화려해. 와~ 풀 타이트로 빡 잡은 컷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 잘 뽑으네요. 네, CG도 너무 멋있고 아 이렇게 멋지게 준비를 해서 잘 나왔는데 그만한 또 사랑을 받고 계신 거고 마음껏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단한 앨범 어떤 앨범인지 자랑 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타이틀곡 Feel My Rhythm은요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한 곡이고요. 음흠. 저희 레드벨벳만의 그런 환상적인 보컬로 표현한 그런 가사에는 네, 노래를 따라서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상상 여행을 하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담은 곡입니다. 와. 설명제 찢었다. 너무 잘했지. 이제 레드벨벳도 연차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곡 소개를 딱 네, 언니가 안 하면 절대 안 돼요. 못해요. 예, 네. 정석대로 네. 하시네요. 네. 근데 저도 네. 근데 이게 오래됐는데 네. 이 곡 소개는 할 때마다 너무 떨려가지고 네네네. 보내주시는 거를 이제 메모장에다가 따로 제 입에 맞게 정리를 해요. 조금 개인적인 네, 입에 맞게 검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외워서 옵니다. 완벽해. 아니, B2B는 곡 소개를 네. 이제 런칭 라이브 하는 날 즉석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무도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시키지도 않아서 이번 곡 어떤 노래인지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하면은 그냥 눈치 게임 하듯이 한 명을 툭 찌르면은 그 사람이 그냥 거기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나오겠습니까? 절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데 이제 활동 막바지 끝날 무렵에 정리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활동 막바지 때쯤에서야 그렇게 맞아요. 좀 정리를 하는데 맞아요. 와, 역시 이게 프로 아이돌은 다르구나. 여전히 여전히 완벽하게 네. 프로 아이돌이시네요. 자, 슬기팬님께서요 네. 이번 신곡 Feel My Rhythm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했잖아요. 바흐 선배님께 한마디 부탁드려요. 슬기 씨, 바흐 선배님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감히 이렇게 정말 바흐 선생님 살아계실 때 이렇게 또 많은 좋은 명곡들을 남겨주셔서 후세에 저희들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곡들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시킨 곳 있었나요? 없었어요. 지독하네요. 자, 요즘 컨셉 천재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레드벨벳이야말로 진짜 컨셉 천재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앨범 컨셉도 독특하다고 들었거든요. 웬디 씨? 네. 어떤 컨셉이죠? 저희가 그 바흐 선배님의 그 지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클래시컬하고 좀 우아한 저희 레드벨벳의 모습과 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명화를 또 네. 따라해서 만든 컷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발레리나 그쵸. 컨셉도 되게 많이 이번에 도전을 해서 뮤비를 보시면 또 노래를 들으셔도 무대를 봐도 저희들의 우아함을 우아함을 느끼실 우와. 수 있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뭐 레드벨벳이 데뷔하셨을 때부터 워낙 좀 독특한 스타일과 새로운 변신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원조 컨셉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덤덤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 조회수 몇 천만 넘더라고요. 진짜 비투비 영상 중에 제일 높아요. 비투비 노래들보다 덤덤한 게 더 높아요. 굉장히 덤덤해지고 싶은데 덤덤해질 수가 없네. 잊을만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거 봤다고. 떼어낼 수가 없어요. 레드벨벳은 저에게. 자, 0044님 영상통화 회의 끝에 나온 가사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에 춤을 춰 탄생비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예리 씨. 네. 이 가사를 영통으로 적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사가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끼리 이제 웬디 언니가 첫 순서로 녹음을 하면서 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영상통화로 이 입에 맞는 가사로 즉석에서 이 저 달빛의 춤을 춰라는 가사가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영상통화로 저희가 정했어요. 녹음 당일날 수정이 된 가사예요. 그 부스에 들어가서 전화를 다 걸어가지고 내가 한번 불러볼게. 이거 들어봐. 그 다음 이거 불러볼게. 이거 들어봐. 혹시 어떤 게 제일 맞아 해서 아, 멤버들이 통합을 해서 딱 고른 게 노래를 따라서 달빛이 춤을 춰. 이제 부르는 네, 사람 입에도 잘 붙어야 되고 네,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확 감겨야 되는데 네. 이제 멤버들이 영상 통화로 네. 어, 녹음 당일에 이렇게 네. 저희 또 처음이었어요. 네, 어, 네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B2B는 자주 이래요. 아, 그래요? 네. 당일날 오, 네, 수정해가면서 막 가사 바꿔가면서 하기도 오. 하고 아 근데 또 작사랑 작곡을 다 하시니까 아, 또 네, 그래서 하다가 멤버가 잘 소화가 안 된다 아. 현장에서 그냥 아, 좀 쉽게 바꿔주고 아. 그러니까 팀이죠 또 네. 아, 좋네요. 뭐 좋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습을 잘해요 저희가 약간 엉망진창인데 이렇게. 아 마지막에는 0972님 그거 아세요? 각종 SNS에서 조이 언니의 꽃가루 영상이 마구마구 돌아다닌다는 거 언니 웃는 얼굴 너무 예뻐요. 혹시 다른 멤버 버전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기대된다. 이거 아 조이 이길 수가 없는데. 진짜. 이게 많은 분들이 조이가 이번에 활동이 행복 때 네. 그 데뷔 초 때 웃음 너무 해맑게 환하게 웃어가지고 그래서 더 예뻐 보인다. 맞아. 맞아. 맞아. 어 조이 씨. 네. 어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저는. 아 사실 좀 걱정했던 게 네. 가만히 몸을 고정하고 목 아이솔레이션만 맞아요.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그 운전할 때 앞에 붙여놓는 그 목 달랑거리는 그 인형 같을까 걱정해서 이거는 어, 표정으로 살릴 수 있을까 살짝 고민해서 더 밝게 웃었던 게 있는데 그걸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아, 조이 씨 웃음은 치트키죠. 맞아 정말. 어, 자, 이 정말 킬링 파트 오리지널 버전으로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메라 준비했습니다. 네. 꽃가루를 날려 빗줄을 더 크게 두드려 어, 옆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의지할 사람이. 네. 자, 이거 네. 오리지널 버전 확인해 봤고요. 네. 다른 멤버 버전으로도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 조이 씨가 한번. 아 저는 네. 그 슬기 언니가 요새 되게 그 웃음 예쁜 맞아. 미소 타이틀을 갖고 네. 싶은가 봐요. 아니, 아니 슬기 씨가 무슨 소리예요? 이번 활동에서야 비로소. 아, 네. 진정한 웃음을 아, 아 제가 기억하기로 오늘 대기실에서 연습했던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예요 저도 연습 안 합니다 거울을 보고 아내 자신에 웃는 거 연습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진짜 무대 할 때 많이 이렇게 웃는 장면을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좀 더 저는 제 캐릭터를 가지고 제가 웃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무대에서 웃는 게 너무 바보같이 빵실빵실 거리는 거 같아서 예쁜데. 요즘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평상시에는 웃음 장벽이 되게 낮은데 무대에서는 자꾸 얼굴이 굳는 거예요. 아 슬기 씨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고 좀 그랬던 것 본인의 같아요. 웃는 모습이 네, 약간 너무 그냥 바보 같아요 보여. 아, 너무 너무 예쁜데.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맘 놓고 웃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너무 예뻐. 네. 그러면 이번에 보여주세요. 한번 카메라에서 네.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다 크게 터뜨려 이렇게. 아~ 많이 웃어주세요. 네. 계속 웃도록 하겠습니다. 바보같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조금 바보 같더라도 아. 약간 그 거기서 나오는 사랑스러움이 또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아 제가 수영이처럼 웃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이는 이렇게 해? 이렇게 아 약간 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웃는 거 저는 저도 그거 못해서 이렇게 웃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웃음 아니야 네. 자, 안무 얘기를 해볼게요 슬기씨 네. 이번 노래 포인트 안무를 저도 살짝 보고 싶은데 배우고 싶은데 아, 네.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무를 살짝 불러주시면서 이번 노래 포인트 안무는 일단은 저희가 우아한 곡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네. 춤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가슴을 두 빠밤 빠밤 빠밤 이러면서 오. 네. 노래 불러드릴까요? 네, 네. 아 그쵸 혼자 유명했죠? 네, 네. 좀 벅차오르듯이 춤을 되는데 시작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오, 아, 네, 네, 네. 예쁘다 네, 네. 이거를 이제 다섯 분이 이렇게 딱 대형을 맞춰서 네, 네. 같이 웨이브하는 그 파트인 거잖아요 맞아요. 자, 방금 보여주셨던 포인트 안무는요, 이따가 비키라 버전으로 촬영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방송 후에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벨벳의 신곡입니다. Feel My Rhythm.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노래 듣고 왔습니다. Yes, Feel My Rhythm. 슬러비님께서요, 수록곡 밤볼레어를 들으니까 도시의 네온사인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내적 댄스를 일으키는데요. 레드벨벳 멤버들이 러비들에게 추천하는 내적 댄스 유발곡 혹시 있을까요? 이번 앨범 수록곡 밤볼레어 어떤 곡인가요? 이번 앨범의 수록곡. 밤볼레어 담당자이시네. 아니요, 준비한 건 없고요. 밤볼레오는 딱 쉽고 간결하게 저희 레드벨벳만의 시티팝을 저희가 한번 해봤다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 최애곡이기도 합니다. 밤볼레오. 네. 좋네요. 네. 네. 저도 노래를 다 쭉 들어봤는데 타이틀곡이랑 밤볼레오랑 In My Dream 이렇게 세 곡이 제일 좋죠. 제 취향이더라고요. 저랑 똑같으세요. 네. 저랑 똑같으세요. 누구예요? 저요. 취저하네요. 제 마음을 취저했습니다. 자, 이번 앨범의 타이틀 포함해서 총 6곡이 들어있는데 내적 댄스 유발곡 한 곡만 더 뽑아본다면요? 저는 100 for me라는 곡이 있는데 그 노래는 진짜 비트가 이 내적 댄스를 추게 만드는 비트인 것 같아서 네. 추천합니다. 추천과 함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니만 같지 않겠지. 아니야. 아 이거 편집하자. 니만 같지 않겠지. 헤이. 아니야? 가끈을 닦지. 아 가사 좀 보면. 그 가사 보잖아.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싸움은 방송 끝나고 하시나요? 예예. 아직 방송. 저 이거 너무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어디 싸움이? 네네. 크로스? 네. 가사 어디? 아 가사 어디? 끝내지 않아. 굿바이. 아 이런 거 있어. 굿바이. 굿바이. 시작 Goodbyes 느꼈다면 bad girl 네만 같지 않겠지 hey 자꾸 무릎 꿇게 만들어 you can't stop it 자꾸 널 달가게 만들어 you're so crazy 이렇게 이것만 나가면 좋겠다 아마 방송으로는 이것만 나갈 거고요 네 다행이다 이제 녹화 촬영한 게 풀 버전으로 나갈 거예요. 예. 솔직한 말씀으로는 예 굉장히 예, 우당탕탕 엉망진창이었다. 그럼에도 아 결과물이 너무나 완벽했다. 자 신나는 내적 댄스 유발곡 네 잘 들어봤고요. 짬보님께서 조이 씨 드라마 너무 잘 봤어요. 여러 장면 중에 가장 외우기 어려웠던 대사나 기억에 남는 NG 장면 궁금합니다. 드라마 한 사람만에서 성미도 역을 맡았어요. 네. 촬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대사가 뭐였어요? 어려웠던 씬이 기억이 나는 게 네. 그 제가 그 죽는 씬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 웃으면 안 돼 이거. 제가 이제 폐암 말기를 선고받고 호스피스에서 이제 마지막을 앞둔 장면인데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다가 이 네. 죽음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겁고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몰입을 하다 보면 진짜로 약간 그치.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반면에 기억에 남는 NG 장면 같은 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NG보다 그 고두심 선생님이 같이 하셨는데 네. 그 저를 보고 갑자기 튼실하게 생겼고 아니 네, 네. 극중에서 이제 네. 폐암이니까 네, 네. 곧 죽어야 되는 애가 네. 왜 이리 튼실하냐 아니,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제가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너무 솔직히 좀 서운해가지고 너무 다 웃으시니까 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네. 그 고두심 선생님 그 말은 자기 이제 그 세대에서는 최고의. 아주 예쁘다는 칭찬이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시는데 그 튼실하다라는 처음 들었어요, 약간.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건강이 최고였으니까. 아, 장군감이다 남자애들한테는 너 장군감다 튼실하다 이런 게 최고의 칭찬 튼실하다 자 슬립 웰 플리즈님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거짓말처럼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있나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중에서도 좋아요 아이린 씨 이런 네. 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제가 좀 뇌가 잘못됐나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코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많이 마이너스라서 나랑 같은 약간 공감이 하는구나 하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썩었습니다 죄송해요 말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코로나 네 그래서 약간 마스크도 이제 벗고 이제 저희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지금은 박수로 많이 그 영상 봤거든요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네, 예. 박수 말고 박수 좋은데 이제 네. 다 같이 약간 환호도 하고 약간 같이 즐기면서 하는 그런 무대들을 좀 하고 싶어서 네네 진짜로 모두가 원하는 소망일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또 다른 분들도 이런 바라는 거 있을까요? 이루어졌으면 하는 거. 저는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네.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레드벨벳이 네. 오래오래 함께하는 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일 중에서도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저는 제 소원이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네.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네네. 네. 거짓말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레드벨벳에 대해서 어떤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네. 러비들과 함께 세월을 흘러서 보내고 싶다. 세월을 같이 보내고 싶다라는 아, 그런 그쵸? 마음이죠. 아, 불가능하지 그쵸? 않습니다. 불가능이란 이 세상에 없다. 아 그럼요. 네네네. 가능케 만들 겁니다. 우리 레드벨벳 여러분도 이제 할머니들이 돼서도 네. 활동하시고 디너쇼 하고 싶어요. 디너쇼. 비투비도 할아버지 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네. 팬 팬분들이 뭐 지팡이 공구하고 공구 아~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날까지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자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선팅을 하자 버텍스로 하자 루마 버텍스 루마 버텍스 Come on. 선팅을 하자 버텍스로 하자 루마 버텍스 루마 버텍스 yeah. World class 선팅 루모어 버텍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지금 바로 검색창에 이 제너드 15660828 장원 폐차 가격장 잘 쳐주는 장원 폐차 15660828 장원 폐차 말소 입금장 빠른 장원 폐차 취향 믿음 가는 정식 관어 폐차장 15660828 장원 폐차 사요 사세요 에너지 친환경 전기 에너지 이제는 쓰지 말고 다 함께 투자해요 모두의 햇살 모햇에서 새로운 에너지 투자 모햇 Get set go 월제트 화제트 수제트 목제트 금제트 도제트 일 일요일은 쉬어야지 제트로 강력하게 제트봇으로 똑똑하게 월화수목금토제트 청소는 더블 제트에 삼성 비스포크 제트 영기 엄마 영기 아빠 암 수술은 잘 끝났어? 응 암은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아 걱정이야 암 치료 후 관리 서비스 못 들어봤어? 응? 그게 뭔데? 세컨드 닥터 이름이 뭐라고? 세컨드 닥터 지금 바로 세컨드 닥터를 검색하세요 미국 실리콘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마침내 4월 한강 앞 덕은 지구 IS밸리 시대를 여는 덕은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덕은 DMC IS 비즈타워 센트럴 오피스텔 상업시설 분양 문의 1833-2202 IS 동서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비투비가 자랑하는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KBS 쿨 FM, BTOB의 키스 라디오 어느덧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2부에서도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1부 끝곡 예리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레드벨벳의 밤볼레오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1부 마칠게요. 2부에서 만나요. 마주했나 내 손짓 잇몸짓 달라진 저 눈빛 또 다른 날이 봐 어떤 나보다 더 맘에 들어 몰래 내 이를 잠시만 빌려 벌써 끝나긴 너무 이르지 난 거쳐도 최소나던 바람이 일법 어질러도 fine feels like once in a lifetime 한 것 자유로워 so nice to 먹으면 되잖아. 떡볶이엔 닭강정.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할 일을 끝내기 위해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누군가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긴 밤을 보내는 여러분 또 다른 하루가 무사히 시작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의 밤을 지켜드릴게요 매일 새벽 1시 설레는 밤 박소연입니다 KBS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기대해 주겠어 KBS 쿨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2B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들 누구시죠? 둘, 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이지 네트워크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정화된 공기를 30m 이상 멀리 보내는 것 기차역, 지하철, 터미널, 공항, 체육관, 백화점까지 대형시설에 딱 맞는 공기청정기 유니큐 슈퍼메가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유니큐 슈퍼메가 대자연이 빚어낸 프리미엄 케어 제나셀 피부 가장 깊은 곳부터 차오르는 자신감 여자의 삶을 다시 꽃피우다 프리미엄 시크릿 케어 제나셀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가 막힌 방법 어디 없나? 매출 올라 리뷰 맛집 레뷰 레뷰 블로그인 레뷰 유튜브 입소문 레뷰 리뷰가 필요할 때 레뷰하라 70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NS 마케팅 레뷰 영기 엄마 영기 아빠 암 수술은 잘 끝났어? 암은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데 아 걱정이야 암 치료 후 관리 서비스 못 들어봤어? 응? 그게 뭔데? 세컨드 닥터 이름이 뭐라고? 세컨드 닥터 지금 바로 세컨드 닥터를 검색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에싸.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에싸. 안심할 수 있는 소파 에싸.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에싸.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에싸.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에싸. 좋은 침대의 조건을 하나만 고르자면 편안함, 좋은 가격, 보증기간 매일 누울 침대인데 어떻게 하나만 골라요? 모든 걸 갖춰야지 150년 넘게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미국 이스트맨 하우스 침대는 구름처럼 편안한 잠자리를 선물합니다 매트리스 최대 10년 무상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Sleep in the Cloud 이스트맨 하우스 떡볶이엔 닭강정 동시에 먹는 재미 꾸덕꾸덕한 소스 떡볶이도 먹고 싶고 치킨도 먹고 싶어? 둘 다 먹으면 되잖아 떡볶이엔 닭강정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여러분은 지금 키스더 라디오 키스더 라디오 키스더 라디오 키스더 라디오 야 키스더 라디오 아 그렇지 키스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와 This is my attitude Yeah I'll be the tomboy KBS 쿨 FM BTOB의 키스더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레드벨벳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Feel my rhythm, 라띠라뚜 빠빠디라 러비님. 네, 엄청 인기, 대단하죠? 네. 요새 엄청 인기 많은 화제 드라마 25, 21에 승환 언니 이름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거기 나오는 친구들 이름 한 번씩 불러주세요. 승환아, 희도야, 유리마. 승환이, 왠지 네. 본명이죠? 네, 제 이름 손승환입니다. 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저희 막내가. 네. 빠져있나요? 네. 지금 눈빛이 변했어요. 이 얘기 나오자마자.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 보이네요. 너무 재밌어요. 마무리 중이군요. 제가 엄청 애청자입니다. 자, 승환, 희도, 유리미가 극중에서 친구 사이입니다. 네. 친구 이름 부르듯이 네. 그러면은 한번 직접 불러주시겠어요? 제가요? 네네네. 승환아 이렇게. 잠깐만.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요청이니까. 사연 요청이니까. 그치. 예. 네. 승환아 되게 놀리는 것 같지? 희도야 유리마 이상하다 왜 승환아 톤이 달랐을까요? 승환아 놀리듯이 조희씨도 한번 불러볼까요? 승환아 희도야 유리마 되게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어디니? 혜님아 혜님 한번 말해 승환아 네. 자 예리 씨가 지금도 말씀 주셨지만 애청자라고 하셨잖아요. 네. 평소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이세요? 네, 저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네.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요즘 네. 제가 딱 빠진 드라마가 이 25, 21라는 드라마입니다. 막 저 보고 울고 막 그래요. 과몰입. 완전 과몰입. 큰일 났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안 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제 주위에는. 네네네. 근데 유일하게 우리 멤버들이 다들 보는 멤버들이 없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좀 지금. 이거 같이 떠들고 웃고 하고 싶은데 네. 다른 멤버분들은 좀 드라마 시청을 자주는 안 하시나 봐요? 저도 이 드라마를 한 5화까지만 보고 지금 잠깐 활동 때문에 좀 너무 바빠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재밌어 해서 조만간 볼게. 나랑 깊은 포크 한번 해보자. 굉장히 다정하셨어요. 자, 이현정님. 멤버들이 다 웃은 슬기 언니의 곰돌이 아트. 다른 멤버들 곰돌이 아트 원샷도 보고 싶어요. 슬기 씨, 곰돌이 아트가 뭐예요? 곰돌이 아트예요. 아니 이게 곰돌이 하트가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아니 그 곰돌이 하트 보여주세요 했는데 네. 이걸 말하시는 건가 하고 저는 네. 했는데 왜 웃은 거예요? 웃겨서 그냥 제가 웃겨서요? 예. 책이가 곰을 닮았거든요. 약간 곰 순해가지고 또 아, 곰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팬분들이 곰돌이라는 별명도 지어주시고 아. 해서 이제 곰돌이 하트라고 하니까 이제 야, 그림 사인할 때 곰을 그려요. 네네네. 그게 생각나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냥 이제 그냥 곰돌이 귀를 표현했는데 이게 네. 또 하트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곰돌이 하트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거를 그럼 원래는 뭐라고 부르죠? 그냥 뭐 곰돌이 귀. 네. 예. 곰돌이 귀. 그냥 아, 곰돌이 귀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곰돌이 귀. 하트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 하트 머리요. 뭐 네.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나? 이렇게 막 깨물 하트 이런 것처럼. 아니 이거는 저희가 지어낸 것 같은데. 네, 그냥 같아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멤버의 곰돌이 하트도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린 씨 한번 마이크에 쏙 숨으셨네요. 아, 아. 곰돌이 하트! 아이, 귀여워. 어, 제가 누른 거 아니에요? 어, 너무 예쁘다. 또 다른 분도. 막내 예리가. 막내. 자, 예리씨. 네. 곰돌이 하트! 아, 이건 뭐죠? 머리 쥐었다는 어, 머리 약간 지끈지끈하는 느낌이네. 지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좋습니다. 어, 박솔님. 서로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고생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과 사랑해 해주기. 자, 비키라 또 아주 핫한 코너거든요. 캠프파이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슬기 언니부터? 이렇게 가는 걸로? 네. 주연 언니. 어 뭐야? 아니 우리 멤버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멤버들한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네 우리 멤버들 옆 멤버한테 하는 거예요. 네. 주연 언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우리 잘 들려. 우리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정말 언니 고생 많이 했는데 늘 우리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활동 마무리까지 잘 힘내봐요. 화이팅! 멤버들 사랑해! 승관아 듣고 있니? 귀를 막고 있는데? 아니야 집중 귀 막고 있는 거야? 집중 아 오케이 연습 때나 활동 때나 너의 그런 밝은 에너지 덕분에 나도 참 많이 힘을 내서 연습도 하고 활동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언니로서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또 밝은 에너지로 우리 팀을 또 다른 의미로 또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고마워. 사랑해. 와우. 뭔데 이렇게 약간 울컥하냐. 조이 씨. 조이 씨 뭐야 갑자기? 세영아. 너 디테일하네. 조이 씨. 세영아. 일단 우리가 뭐 한국 앨범도 그렇지만 또 다른 앨범도 같이 준비하느라고 너가 드라마를 찍으면서 정말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쁘게 앨범을 준비해왔던 것 같아.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힘든 티 별로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너무 고맙고 사람들이 봤을 땐 너가 되게 강인해 보이는 아이지만 그 어떤 누구보다 또 마음이 되게 여리잖아. 우리 멤버들이 항상 너 옆에 있으니까 우리만 믿고 앞으로 계속 달려나가자. 이번 활동도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합시다. 모두 사랑해요. 이야 감동이네. 예림아 잘 들려? 아 나는 요즘 너가 제일 웃겨. 그치요? 아니야. 아 정말 뭔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 때도 너가 주는 그런 에너지에 힘을 받고 항상 너를 중심으로 뭔가 우리 레드벨벳이 으쌰으쌰하게 되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너의 그런 밝은 에너지 너무 고맙고. 우리 레드벨벳의 막내여서 막내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오~ 슬기 언니 잘 들려? 잘 들려. 슬기 언니 나의 친구이자 언니이자 항상 나랑 많이 놀아줘서 고맙고 항상 편하게 언제든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항상 가까이 있어줘서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리 멤버들도 이번 활동 화이팅하고 끝까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레드벨벳. 오랜만이다. 근데 우리 이거 다 나갈 수 있어요? 예, 야, 다 나가고요. 아니 이 코너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시작은 굉장히 민망해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다들 그래도 약간 울컥해하시더라고요. 저도 듣는데 죄송한데 저도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계속 잘 들려하는데 움찔움찔했습니다. 네, 저도 같이 약간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받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레드벨벳의 In My Dreams. 레드벨벳의 In My Dreams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레드벨벳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엉망진창 설문지 퀴즈 이름하여 엉설 퀴즈. 네, 정답을 절대 맞힐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엉설 퀴즈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는데 지금 앉아계신 그대로죠? 네. 아이린 슬기 팀 대 웬디 조이 예리 팀. 혹시 팀명 정하셨을까요? 네. 네. 어, 네. 아이린 슬기 팀 팀명 어떻게 정하셨죠? 하나, 둘, 셋, 아슬. 아슬. 베꼈네. 뭐였지? 아슬, 아슬. 아슬. 아, 그게. 자, 웬디, 조이, 예리 팀. 하나 둘 셋 왼조예 저희가 먼저 정했는데 먼저 정했어요. 따라했어요. 따라했어요. 그,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정했었어요. 여기가 원조예. 네, 원조예. 원조예. 원조예. 자, 좋습니다. 아슬 팀 대 왼조예 팀. 어, 제한 시간이 60초고요. 60초 안에 상대 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벌칙 걸고 하겠습니다. 어떤 거 하기로 하셨어요? 타이틀곡 두 배속? 타이틀곡 두 배속 어때요? 네, 네 좋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자, 좋습니다. 타이틀곡 두 배속을 걸고 오늘의 엉설퀴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 먼저 도전을 해보시겠어요? 일단 수가 적으니까 네. 저희 걸 먼저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 그럴까요? 네. 네, 좋아요. 그럼 아슬 팀이 왼조의 팀의 문제를 맞춰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정답 외치실 때 네. 아이린 슬기 이렇게 이름을 외쳐주시면 아, 어, 듣는 분들이 더 좋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준비되셨죠? 네. 조식에 주세요. 거실에서 기린이 목으로 훌라후프를 하고 있다. 웬디는 어떻게 할까? 아이린. 아이린. 훌라후프 빼준다. 슬기. 슬기. 그 훌라후프를 내가 한다. 어우, 비슷해요.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아. 패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아이린. 훌라후프 더 돌려준다. 오렌지가 조이를 찾아와 언니라고 말한다. 조이는 어떻게 할까? 슬기, 어 그래. 아, 그래. 오렌지가? 꼬부기가 예리에게 등껍질 좀 대신 들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예리는 어떻게 할까? 예리, 아 슬기. 슬기. 자, 그럼 들어준다. 아, 아이린, 아이린 위에 탄다. 마녀가 웬디에게 빗자루를 선물해줬다. 웬디가 제일 먼저 할 행동은? 아이린 탄다. 어, 비슷한데요? 슬기, 슬기. 타고 날아다닌다? 누구랑 아쉽습니다. 아,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하나도 못 맞췄어. 이거 다 못 맞출 줄 알았어요. 자, 기대할게. 멤버들 다 불러서 날아다닌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로하고 면허 없음 아직이라고. 네, 면허 없음. 자, 꼬부기가 예리에게 등껍질 좀 대신 들어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더니 예리 씨가 싫다, 무겁다. 예리감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렌지가 조이를 찾아와 언니라고 말한다. 조이는 안녕, 나는 풋사과야. 엔조이. 아, 나 한번 얘기하면 돼요. 엔조이. 하셨고요. 어, 거실에서 기린이 목으로 훌라후프를 하고 있다. 웬디는 재밌어 보여서 기다린 다음 나도 목으로 훌라후프를 한다라고. 네. 기다린 다음. 근데 슬기 씨가 훌라후프를 한다라고 또 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0.5점을 드려야 될지, 그러니까 기다린 다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포인트가 네, 그쵸, 그쵸. 그 웬디 씨가 네. 0.5점 드릴지 말지. 아 그래 줄게. 그래. 자 0.5점 뭐. 네. 자 아슬 팀 0.5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왼조의 팀은 한 문제만 정답을 맞추셔도 네. 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잘 보자. 근데 이게 진짜로 어려워요. 네. 네. 한 문제도 못 맞춘 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이. 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새끼 손톱이 자꾸 아이린만 보면 까꿍을 외친다. 아이린은 어떻게 할까? 어, 조이. 조이. 새끼 손톱 잘라버린다. 웬디. 웬디. 뭐야? 외친다고? 네, 계속 하셔도 돼요. 패스. 패스. 아야. 슬기가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집이 장난감으로 변했다. 슬기는 어떻게 할까? 웬디 가지고 논다. 저희 안에서 같이 논다. 어, 뭐 웬디 그 장난감을 즐긴다. 집에 들어가서. 어렵네. 자, 본인에 대해 스스로에 대한 행위입니다. 스스로가 하는 장난감. 별똥별이 나타나 아이린에게 놀아달라 한다. 아이린은 어떻게 할까? 예리 놀아준다. 웬디 귀찮아. 예리 안 놀아준다. 웬디, 웬디 내 소원을 먼저 들어줄래? 슬기가 분 비눗방울은 절대 터지지 않는다. 이 능력으로 뭘 해볼까? 웬디 비눗방울 안에 자기가 들어간다. 예리 비눗방울을 100억에 판다.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뭐야? 자 비눗방울 타면 안다? 슬기가 분 비눗방울은 절대 터지지 않아요. 이 능력으로 슬기 씨는 김예림을 괴롭힌다. 김예림 안에 넣는 거야? 진짜. 하려고 했어요? 아쉽다. 대곡 얘기해서 끝났어. 너무 날다오로 얘기했나? 별똥별이 나타나서 아이린에게 놀아달라 한다. 아이린은 집에 간다 한다. 나 집에 갈게. 집에 갈게. 아, 그거 할 거라. 아, 쿨해, 쿨해. 안 놀아, 안 놀아. 별똥별 안 놀아. 자, 슬기가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집이 장난감으로 변했다. 슬기는 뛰어다닌다. 자, 새끼 손톱이 자꾸 아이린만 보면 까꿍을 외친다. 아이린은 같이 까꿍을 한다. 라고. 아, 그걸 답을 생각하겠는데 언니는 안 그럴 거야 전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요 웬디 씨가 네. 주신 0.5점으로 0.5점으로 아슬팀 승리. 미안하다. 아, 이렇게 나비 효과가 일어나네요. 자, 대결에서 패배를 한 왼조의 팀. 네. 벌칙 영상은 방송 후에 촬영을 해서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 코너 시작할 때 3259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원샷 많이 잡아주세요. 마무리 차원에서 하트 3종 원샷 가볼게요. 가감님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예리 씨부터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끈아. 아, 지끈았지. 아, 지끈았지. 나 머리 안 아파. 그만 좀 해라. 자, 주희 씨 갈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옆에서 보기 힘드네요. 저 조금 힘들었어. 자, 은디 씨 가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이린 씨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자, 대망의 곰돌이 하트 창시자죠. 자, 비로소 이번 활동에서 웃음을 마음껏 개방하셨다는 슬기 씨.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야? 묻힐 거야, 말 거야? 뭔가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나봐요. 토트. 아, 이거랑 같이. 저는 이거 잘 안 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민이 많으셨어요. 아, 맞아. 좋겠다. 예. 광배가 좀 커졌더니, 예, 생각보다 잘 안 붙더라고요. 예, TMI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게 웃고 떠들다가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네네네. 지금 그리고 멤버들이랑 네. 뭔가 네. 되게 뭉클한 그런 속마음 얘기도 맞아. 하고 하면서 좀 뭔가 되게 힘이 오히려 더 나고 가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예리 씨는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도 이렇게 오랜만에 선배님도 만나 뵙고 옛날 생각도 진짜 많이 나고요. 아, 덤덤. 덤덤 시절에 이제 저희가 많이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Feel My Rhythm 활동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한 분 더 얘기해볼까요? 어우 좋아. 어이구. 배려심. 언니가 해요 좀. 아,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데 저희 노래도 다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남은 활동도 저희 힘내서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레드벨벳 여러분, 저희 비키라 나와주셔서 정말 저희가 더 감사드리고요. 몸 건강히 활동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컴백하시면 또 놀러와 주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레드벨벳 보내드리면서 레드벨벳의 Back For Me, 레드벨벳의 Rainbow Hello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용없어 결국 corner 만나는 뭘 원하건 I call the shot I'm the hunter 다 가져 난 원하면 예쁘게 말하는 네가 훨씬 예쁜 것 같아. 짧았지만 우린 영원히 섞이고 흩어지고 채워져 빗방울되어 떨어져 보랏빛 새벽 노란색 오후 오렌지빛 노을에 번져갈 우리 연두빛